강 깊이 휘날리는 전설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자랑돼 단장을 못 이루고 돌아눈 귀판에 장부의 길을 넣어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아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신